HUBS 그해 우리는 어린 햇살 아래서 뛰어놀곤 했었던 가쁜 숨결 평범했던 우리들의 일상도 기록이 되면 추억이 된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과거 당해 년도의 특별한 소재를 통해 그해 우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5월 11일 일곱 번째 그해 우리는 시간. 오늘은 2019년으로 떠나볼게요. 그해 우리는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잠시 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밤에 젖어 놀았다 우리는 너와 난 이제 돌아갈 순 없지만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 두 2019년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 최초로 탄 황금 종려상이었기 때문에 언론은 물론 수많은 대중들에게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기생충은 북미나 유럽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역대 한국 영화 최고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며 골든글로브상, 아카데미상의 후보로 오르는 등 해외에서 한국 영화의 입지를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구 여러분들은 영화 기생충 기억하시나요? 아마 많은 하구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저는 봉준호 감독을 참 좋아했는데 이 영화를 통해 그 애정의 정도가 더욱 커졌답니다. 탄탄한 각본, 뛰어난 영상미와 음향, 섬세한 배우들의 연기 등 여러 요소가 어우러져 탄생한 명작, 기생충. 개봉한 지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다니 새삼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른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정도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좀 나아져서 영화관에서 음식도 먹으며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생충과 같은 명작 영화의 탄생을 기원하면서 이번 주 휴일에는 마음 편히 영화 한 편 보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어딘가 너와 나누곤 했던 수줍었던 얘기들 너는 나를 쉬게 하고 마음에 넘실거리던 웃음 자꾸 내게 기웃대던 시선 살짝 맞닿는 어깨 스치는 손등도 좋아 함께 나란히 걷고 그 노래도 2019년은 1919년 3월 3.1운동이 발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서 대한민국 국호와 민주공화제가 선언되고 정부가 조직된 지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2019년에 대한민국 100주년을 선언했고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건국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100주년과 더불어 2019년은 한국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다양한 기념주기가 맞물린 해였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 70주기, 박정희 대통령 40주기,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10주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네 분은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여론조사에서 항상 순위권에 드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처럼 2019년은 기념적인 해였다는 사실은 자명한데요. 이 때문인지 한국 영화계에선 한거 유관순 이야기나 봉오동 전투, 말모이 등과 같은 근현대사 소재의 영화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념비적인 해였던 2019년. 여러분들에게 2019년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나요? 어린 햇살 아래서 뛰어놀곤 했었던 가쁜 숨결. 일곱 번째 그해 우리는 시간. 오늘은 2019년도의 우리를 떠올려봤습니다. 2019년은 2010년대의 마지막 해임과 동시에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의 문화가 남아있었던 마지막 해였습니다. 이 해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유로웠던 과거의 감성을 다시금 느끼는 날이 머지않아 도래하길 기원해봅니다. 2019년 그해 우리는 행복했다. 곧 있을 축제가 우리 대학문화 정상화에 큰 기여를 하길 바라면서 그해 우리는 일곱 번째 시간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신민석, 저는 아나운서 강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작았던 서로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오르는 아직도 반짝이던 네 두 H. UBS